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만 저에게는 쉬는 날이 일요일 하루밖에 없어 요즘은 일요일은 약속은커녕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만 하고 독서하면서 두문불출하는 걸 최대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은 골든팝스를 진행하면서 원고와 곡 선정 등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요일은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제죠 시간을 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새로운 앨범을 구입해서 하루 종일 감상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이 나곤 합니다.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Long Time Coming과 함께 시작합니다. Out where the creek turns shallow and sandy, and the moon comes skimming away the stars. When mesquite comes rushing over the hilltops, straight into my arms, straight into my arms. I'm riding hard, caring to catch her roses, fresh map that I made. Tonight I'm gonna get birth naked and bury my old soul and dance on its grave, and dance on its grav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my dear.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now it's here. Stranger lived in a hotel downtown. When I was a kid, he was just somebody, somebody I'd see around, somebody I'd see around. Well, now down below, pulling on my shirt, yeah, I got some kids of my own. If I had one wish, second world is that your stakes would be your own. Yeah, your sins would be your own. It's been a long time coming, my dear.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now it's here. It now. Just a spark, a campfire lit burning. Two kids in a sleeping bag beside. Reach neat the shirt, lay my hands across the belly and feel another one kicking inside. I ain't gonna fuck it up this tim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It's been a long time coming. 레코드를 구입하러 가는 곳은 사실 음악 전문샵이 아니고 웨어하우스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 이곳이 다른 곳보다 단돈 50센트라도 싸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2000년도부터 해오고 있으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들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Beautiful Brown Eyes, 카니 프란시스와 함께 1960년대로 돌아갑니다. Willie, I love you, my darling. I've loved you with all my heart. Tomorrow we might have been married, but rambling has kept us apart. Beautiful, beautiful bride. "가진 서양 여자들을 동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 이 노래가 더욱 어린 제 가슴에 불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카니 프란시스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레드 리버 밸리. 여러분은 지금 초의 골든팝스와 함께 주옥 같은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And sweet smile, for they say you are taking the sunshine that has brightened our pathway a while. Many hearts will be sad and so lonely. Many hearts will be sad and so blue. All the roses that bloom in this valley will be sad and be missing you too. Won't you think of the valley you're leaving? Ah, how lonesome the valley will be. Oh, think of the kind heart you're breaking and the grief that you're causing me. Cani Francis의 Beautiful Brown Eyes와 Red River Valley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내 푸른 눈을 우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 물론 지금은 할머니이시지만 크리스틀 게일의 Don't You Make My Brown Eyes Blue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All night long, say it is all true, and don't it make my brown eyes blue? Tell me no secrets, tell me some lies, give me no reasons, give me alibis. Tell me you love me, and don't let me cry. Say anything, but don't say goodbye. I didn't mean to treat you bad. Didn't know just what I had. But honey, now I do. And don't it make my brown eyes, don't it make my brown eyes. 방송 웨어하우스 얘기로 시작했죠. 한국 분들은 별로 웨어하우스 하면은 흥미를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여름 파란 수영복을 웨어하우스에서 사서 집 앞 바다에 갔다 왔는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더러워진 3살배기 딸의 옷과 그리고 제 수영복 등을 한꺼번에 담그고 한 30분 지났을까요? 받아놓은 물이 파랗게 물든 걸 보고 딸아이에게 이게 아까 우리가 놀던 바닷물이야 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옷의 염색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Wine, Woman and Song, 컨트리 음악의 퍼스트 레이드라 불리우는 로레타 린의 노래입니다. 와인과 여자와 노래, 이럴 때 이런 영어 표현 쓰나요? Who need anything else? 노래 이어집니다. Well, I'm at home a-working and a-slaving this way. You're out a-misbehaving, spending all of your pay on wine, women, and song. While I'm a-making beds, you're out a-making time. You rob my piggy bank and spend my last thin dime on wine, women, and song. You may start to thinking and giving up your wine, women, and song. Mm-hmm. all good for two. When you're in the doghouse with that mangy old pup, you may start to think an and a giving up your wine, women, and song. 꽃반지 끼고에 이어 80년대 임수정 씨의 연인들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이대로 옆에 저기 우네 누군가 떠나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1999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가 뉴질랜드에 처음 오게 됐는데 이 나라 처음 와서 오클랜드 시내를 걷는데 어느 상점에 우리는 중국 제품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편말을 상점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직 중국은 멀었지 하고 스스로 위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중국이 이제는 5년 이내에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킨다며 우주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두렵기까지 합니다. 올 12월에 뉴질랜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리안 라임즈가 1961년도 히트곡 I Fall to Peace를 아주 매력적으로 부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some nights you're cold and nice. Some nights you're like nothing I've ever seen before. Well, again, maybe I'm crazy. Oh, it's crazy and it's true. I know you can save me. No one else can save me now but you. As long as the planets are turning, as long as the stars are burning, around. I won't do that.

만나는 키분들마다 한마디씩 하시는데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길고 지루한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재판이 끝나고 보수공사에 걸리는 시간만도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들 주택 구입 가격도 문제인데 누수 또한 신경 써야 하니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에버리 브라더스입니다. Crying in the Rain. I'll never let you see the way my broken heart is hurting me. I've got my pride and I know how to hide all my sorrow and pain. I'll do my crying in the rain. If I wait for cloudy skies, you won't know the rain from the tears in my eyes. You'll never know that I still love you so, though the heartaches remain. I'll do my crying in the rain. Raindrops falling from heaven could never wash away my misery. But since we're not together, I look for stormy. Someday when my crying's done, I'm gonna wear a smile and walk in the sun. I may be a fool, but till then, darling, you'll never see me complain. I'll do my crying in the rain. I'll do my crying in the rain. I'll do my crying. 어둠을 뚫고 떠나는 새벽이 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설은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여.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이었습니다. 이 곡이 1985년도 곡이라고 합니다. 앨범 자켓이 기차키를 따라 걷고 있는 다섯 명의 멤버들의 스틸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당시 한국 록음악은 TV 출연을 거부하고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하고 있던 더부룩한 장말, 들국화의 동무대였죠. 다섯 손가락은 그들과는 태생에서부터 다른 낭만과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김영삼 총재의 20일간의 단식 투쟁의 성과도 없이 정치적으로 아주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쉽게 제도권 음악에 동화되지 못했던 개인적인 정서로 인해 그리 호감을 저에게는 가지 않았던 밴드였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그렇지만 새벽 기차를 실제 젊은이들이 타게 되는데 바로 그게 낭만이었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전해주게 될 만큼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아주 많이 가져왔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빨간 장미에 얽힌 군대 일화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언제 시간 될 때 언급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작별할 시간입니다.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시간은 항상 똑같이 지나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추억의 골든팝스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unday morning brings the dawning. It's just a restless feeling by my side. Early dawning Sunday morning. It's just the wasted years so close behind. Watch out, the world's behind you. There's always someone around you who will call. It's nothing at all. Sunday morning and I'm falling. I've got a feeling I don't want. behind you, there's always someone.